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투표가 있는데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마땅히 우리 할 권리이니까요.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주에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범기독교. 범기독교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어서 이슈가 됐어요. 혹시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기독자유당 범기독교계는 모 후보를 지지선언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지지선언한 이유는요, 명확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범 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가 유일하게 이 후보 한 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또 왜 당신들이 범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는 많은 다시 또 논란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가서 왜 당신은 범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이후를 지지합니까? 했더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는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지할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성애를 억우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정말 성경적인가.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죠. 그럼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 정광 목사님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명목하에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좌파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교회를 떠나라.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뭘 막아버렸습니까?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담을 쌓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누구나 그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올수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혹시 복음을 쌓고 있는 자가 아닌가. 저도 동성애 차별범죄법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통과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곳에 갑니까? 이리들이 있는 곳에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는 삶이, 선교자들의 삶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교회는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왜 대답이 그렇죠? 네. 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시는 게 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복음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요,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핵심 메시지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 자체를 통해, 복음 핵심 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의 내용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것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 남겨진 한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신약이 아닌 구약의 말씀, 정말 오랜만에 구약 설교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가 이해하게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복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복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셨던 언약을,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주셨던 언약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에게,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야곱의 삶을 보면 복 있는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을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4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으로 들었지만 그는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의 복된 삶이 어땠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요, 야곱은요, 자신이 고백했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질문 던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 일.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야곱은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살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서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바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합니까?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은요, 마치 고난이라는 마라톤을 걸어 달려가는 사람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복을 직접 받았던 야곱의 삶이 어땠다고요? 이 고난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가는 인생이었다고요. 그의 인생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인생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었죠. 누가요? 복을 받았던 야곱이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요, 형에게 장자권을 밖에서 파축한 것으로 형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곧 죽을까 생각하여 이제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안수를 하려고 하자 어머니와 도움을 받아서 형을 속여서 뭐합니까?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시작되죠?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돼요. 왜? 뭐 때문에요? 축복받고 싶어서요. 복받고 싶어서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도망갔던 곳에서 만났던 삼촌 라반,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였던 삼촌은요, 형을 속였던 자기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삼촌 라반을 만났던 그의 인생의 삶은요, 이제는 자기가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하죠? 삼촌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누나를 줘버려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7년을 고생해요. 삭스를 여러 번이 바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것은 재산이 쌓여지는 게 없어요. 자녀들은 커가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추후에는 자녀의 복도 주셨고요, 땅의 복도, 자선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렇게 많은 부가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도 야곱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야곱은 이제 결정해야 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불 붙여 살려고 하면 내 재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떠나야겠다. 야곱이 얻어진 부도 결국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죠.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질의 부도, 자녀의 부도 얻었지만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왜?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돌려보내려고 결정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는 뭐예요?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누리면서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이 생겼어요. 형이 보면 어때요? 미치는 일이죠. 돌아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야곱의 삶은요, 마치 절망으로 이끄는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답이 인생 없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여행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남을 수도 없었고 떠날 수도 없었어요. 답이 없었죠. 야곱이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야곱은 여정에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자를 보내셔서요,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게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두려움과 절망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움투성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자신의 종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형이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맞아줄 거면 어떻게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되잖아요. 400명을 데려온 이유가 뭐죠? 이제 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과 여러 때를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형에 만나면 너희가 잘 이야기해라. 그래서 형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가라. 그리고 그걸 계획하고 실제로 자기 종들과 자기 모든 재산들과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요 절망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두려움과 염려,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절벽에 있죠. 여러분 인생이 절벽 위에 서 있다면, 절망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절망을 바꾸셔서 희망으로, 절벽에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죠? 근심이 있던 것들을 변하게 해서 강하게 능력을 주시거나 권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어려운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에게 어려운 결정인가?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 더욱 웃기는 표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야곱과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이요? 밤새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못한다고요?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반칙 써요. 한덕뼈를, 허벅지 뼈를 툭 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다리가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쩔뚝거리고 다녔거든요. 갑자기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가 예배팀 교육을 하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열린 병원이 있어야죠. 응급실에 가면 정형외과는 해주는 게 없거든요. 다행히 의료선교팀이 오셨는데 거기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계셨어요. 보시더니 혹시 뭐 무리하셨어요? 했더니 아닌데요. 갑자기 아픈데요. 통풍이 아니면 괜찮은데요. 그러면서 뭐가 불러와서 이거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우선 약을 드시고 약을 드니까 드시고 진통제를 강한 거 드릴 테니까 그냥 계세요. 월요일 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치 제가 한두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약간 허벅지가 이렇게 삐뜻하게 서 있으니까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씨름합니다. 그리고 씨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못 이기겠대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야곱 못 이긴대요. 그래서 야곱을 쳐버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이, 하나님 힘이 좀 약하시네. 하나님은 다 잘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씨름을 못하시는 걸로 결론 내릴까요? 하나님은 다 잘하시는데 힘이 좀 약해, 이런 걸로 결정 내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굳이 씨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못하시는데, 잘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씨름 못한다고 결정 내린다고 해도요, 하나님 잘 못하시는 씨름을 굳이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혼자 있는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야곱에게 있어서요, 이제 유일하게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냈던 가족들과 가축들, 재산들을 용서의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36개 줄였나.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한도뼈를 쳐버려요. 허벅지뼈를 쳐버려요. 이러고 다니겠죠, 이제. 제가 이러고 다니거든요. 도망 못 가요, 이제. 아니, 하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복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도망자로, 속이는 자에서 속임받는 삶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셨는데 지금 다 보냈잖아요. 제게 남는 게 뭐예요?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셔야지. 왜 나를 밀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씨름도 못하시면서 왜 밤새도록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씨름하시는 걸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를 치면서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거든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이요, 허벅지 관절 골절이 됐어요. 대퇴부 관절이 골절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제 뭘 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어. 하나님 나 됐어. 퇴퇴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시름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로 가버렸네요.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도망자 인생이 아니라 이제 속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씨름하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 말은요, 이제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는 말은요, 이제는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속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네가 축복받으려고만 살았는데 이제 네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지뼈가 간절된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함께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함이라. 야곱이요, 뭐라고 하죠? 자기가 만난 분이, 자기와 함께 씨름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요, 죽어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씨름하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야곱아, 너의 절망 가운데, 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찬양 형제가 예배인도 하면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이 질문 던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아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오늘 야곱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한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씨앗으로 남겨져야 될 그 한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려야 될 그 씨앗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우린 연약한 자이거든요. 절망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이며 고난이라는 마라톤 길을 걸어가는 아무 쓸모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를 기이하게 여기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주고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절망,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에 낙하산이 있는 사람. 근데요 등에 낙하산이 있다고 처음부터 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번. 공수부대들도 낙하훈련할 때 여러 번. 저도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스카이다이빙. 자신 있게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도 없이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장 가운데 절망이라는 현장 가운데서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수 없는 고난이라는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던 나를 버리지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쓸모없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요 진짜 안 죽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절망,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망스럽습니까? 정말 외롭습니까? 버티기 힘들 만큼 지치고 쓰러지고 낙망할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같습니까? 그 현장에서 오늘 복음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